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역사적인 몽골 방문 62세 즈음에서 1일 울란바타르에서 회고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몽골 김정일화협회, 유목민발전지지 저3부기금,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주체연구센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은 평범하고 겸손하신 분, 사람들에게 복만을 주신 분이시라고 칭송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